드디어 그가 나타났습니다. 세상을 바꿀 그가 왔다고. 우린 당신을 믿어요. 그 다음엔? 그 다음엔 어떻게 되냐고? 그 나 같은 사람이 어찌 알겠어. 공인 닥터 파라 기피의 강요 두 번째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개미님의 발연기 잘 봤습니다. 네. 아, 목연기죠, 목연기. 죄송해요. 저 혼자 할 땐 잘했는데. 아, 재밌었어요. 재밌었는데 웃겨 죽는 줄 알았어. 근데 왜 안 웃어? 아니, 이렇게 인트로에 욕심이 많은 사람들을 두고 제가 진짜... 아니, 욕심이라기보다 개그 욕심이죠. 인트로 욕심이 아니라. 우리... 네. 처음으로 연기. 내가 발제와 인트로 네. 음악은... 아, 인트로 음악과... 네. 인트로는 또 하라고? 아니 발제하는 사람이 하는 거니까. 아 그렇죠. 네. 자유롭게. 각자의 음악적 취향도 알 수 있을 거고. 네. 그러니까요. 사실 이거를 더 진지하게 하고 싶었는데 진지하게 하면 너무 재미없을 것 같아서 조금 연기 욕심이 있는 조금 몰랐어요, 어색하게 진짜? 했습니다. 아니 양해 부탁드려요. 더 열심히 하시려고 그러세요? 메소드급 연기였어요. 아 장난 아니다. 그가 나타났어요. 아 진짜 얼굴에 털들이 다 막 일어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다 의미가 있는 말이거든요. 아, 맞아. 네, 이번 소설과 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그 GPA 강요를 먼저 했었고 두 번째 시간 8화 이번에는 이제 승부라는 소설과 네. 장인 밑사리의 유언이라는 소설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승부라는 소설은 줄거리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네. 한 이방인이 젊은 이방인이 오늘 프랑스 마을에 등장을 해요. 구연동화 해주는 것 같아요. 이야기 아저씨. 네. 그리고 갑자기 진지해지고 말투도 달라져요. 제가 이 말투가 아이한테 딸 아이한테 얘기해줄 때 하던 말투거든요. 책 읽어줄 때 네, 집중 이렇게 얘기 지원해주고 하는 걸 좋아해서. 미안해요. 그런 표정이 못 되어줘서. 이거 듣고 자야 돼. 딱 그런 느낌이었어요, 네. 진짜. 그래서 네. 네, 줄거리를 다시 말씀드리면 네. 그 한 프랑스 마을에 젊은 이방인이 나타나요. 잘생겼죠? 모르겠는데요. 인물 묘사는 안 한 것 같은데? 내가 찾아봐야지. 체격은 좋다고 나왔던 것 같아요. 풍채가.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왜 왔냐?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어떤 늙은 아저씨랑 할아버지죠. 할아버지는 늙은 노인이랑 체스를 두기 시작을 합니다. 이야기가 이제 그렇게 시작이 되는데 여기서 그 늙은 고수는 늙은 노인은 체스 그 마을의 체스 고수래요. 그 마을 사람들 모두 이 사람한테 계속 지고 체스. 최택이네요. 최택. 최택? 아 그거 안 보세요? 응답하라 1988. 그 사람은 안 늙었잖아. 아니 그 마을의 체스 고수라니까. 체스가 나와요 거기? 아니 네. 바둑 고수인데. 네. 아 잘생겼잖아. 아 바둑이구나 걔는. 조용히 네. 넘어가시죠. 화났어. 왜? 왜? 아, 저는 TV가 없어서 몰라요. 그 옛날에 우리나라에 바둑 되게 잘 뒀던. 누구였더라? 누구 모델로 했던? 네, 누구 모델로 했던. 조훈현? 아니에요. 이창욱 아닌가? 네, 이창욱 동은 모델로 해서 요새 드라마에서 되게 제가 핫한 좋아하는 네. 인물이 있습니다. 아무튼 TV를 안 보시는 거예요. 그냥 말 예. 제가 주고 저를 화나게 만들었어. 네, 계속해 주세요. 그래서 아무튼 체스 경기가 시작이 돼요. 네, 그 마을 사람들도 이제 모여들어서 체스를 두는 걸 구경을 하는데 네. 아, 이 사람들이 다 이 늙은 고수가 얄미웠는지 젊은 새로운 이방인을 응원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뭔가 느껴지는 게 있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저 젊은 사람은 다른 방식으로 체스를 둘 거야. 예사롭지 않은 예사롭지 않아. 저 사람은 우리의 복수를 대신해 줄 거야. 그러면서 그 늙은 체스 고수한테 야, 어? 장이라는 사람인데 장, 당신 이제 정신 차려야 돼. 어? 오늘 너가 한번 뭉개질 거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 체스 고수는 원래 고수면 그런 거 별로 이렇게 시덥지 않게 생각해야 되는데 이 아저씨는 에이 참 이러면서 좀 쫄아요. 소심한 고수. 네, 소심한 고수죠. 근데 이 소심한 사람의 또 다른 면이 또 나오는 게 되게 디테일하더라고. 아니 그러니까 신중하더라고요. 이 늙은 고수는 체스를 정말 잘 두는 실력자인데 그 체스를 둘 때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을 해서 잘 두도록 지금 설정이 돼 있어요. 소설에서. 그래서 체스를 이제 두기 하는데 처음에 그 젊은 이방인이 두기 시작하는 게 조금 특이하게도요. 보통은 그러니까 장기에서 얘기하면 쫄, 별거 아닌 그런 거를 갖고 시작을 할 텐데 이 사람은 쫄을 치우고 맞아. 퀸이라고 하는 그 비싼 유닛을 저 앞에까지 갖다 놓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 사람 진짜 대단한 사람이 왔다. 체스 이 젊은이는 뭔가 있는 거다. 그러면서 막 열광을 해요. 대중들이. 야 멋지다. 무슨 뭐 체스의 뭐 사라 뭐 어쩌고 뭐 하여튼 음악 그 천재를 비유를 들면서 막 그 응원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 늙은 체스 고수는 자기도 이제 위축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두는 게 이상하다. 이렇게 두면 안 되는데. 이성적으로 생각해서는 네. 말이 안 되는 건데. 예. 너무 자신감 있게 두니까. 너무 자신감이 있고 거침이 없는 거죠. 네, 쫄리는 거, 쪼는 거죠. 예, 이 사람은 막 그 다음에 그 앞으로 보낸 퀸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제 막 사람들이 웅성웅성대요. 아니 어떻게 할 거야. 그 다음에 킹을 외치고 뭐 체크를 할 거야. 막 이런데 갑자기 쪼를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또 놀래는 거야. 아니 퀸을 버리고 쪼를 움직이다니. 적진 한 가운데 다투고. 응. 너무 아름답지 않는가? 막 이러면서. 말도 안 되는 네. 건데, 사실은. 그쵸. 그러면서, 아, 저거는 뒤에 있는 빨리 가기 위한 말을 하기 위한 포석일 거다. 뭐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그야 모르지. 내가 꿈보다, 어떻게 하겠어? 꿈보다 해몽.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체스가 진행이 되는데, 중반에서 치열한 체스 경기가 이루어지다가, 결국은, 젊은 사람이 피해를 많이 보게 돼요. 네. 말이 얼마 안 남았는데 늙은 고수의 말은 더 많이 남았어요. 네. 그런데 대중들은 젊은이 자네가 이건 예상했는 실언이었 거야. 난 당신을 믿어. 끝까지. 저 늙은 체스 고수를 무찌르는 당신이란 걸 믿어. 근데 이 늙은 체스 고수는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유리한 입장인데 다들 그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뭘 놓치고 있나? 막 이렇게 되죠. 그리고 결국은 치명적인 상황이 펼쳐져요. 젊은 이방인한테. 이제 앞으로 얼마 안 남은 그 체스판에서 이 사람이 고민을 하다가 담배 연기를 쫙 뿜어내면서 자신의 말 킹을 툭 체스판에 쓰러뜨립니다. 이제 여기서 설명하는 그거는 나 졌다. 맞아요. 근데 나 졌다가 깽판 치는 거래요. 여기 킹을 이렇게 팍 쓰러뜨리는 거는. 그리고 굉장히 비열한 재수 없는 거죠. 네, 그런 걸로 네. 묘사가 되더라고요. 담배 연기를 푹 뿜어내면서 손으로 킹을 팍 쓰러뜨리는. 그리고 나서 아무 말 없이 자기 갈 길을 갑니다. 젊은 이방인. 신경 안 쓰고. 네. 대중들은 그 사람을 열광을 했는데 이제 뻘쭘해진 거예요. 지금 몇 시지? 이렇게 시간이 됐나? 다음에 봐, 장. 그 늙은 체스 고수한테 인사하고 모두들 뿔뿔이 흩어져요. 그리고 이제 늙은 체스 고수는 남은 말을 하나씩 주워 담으면서 그 바둑의 보기처럼 자기가 오늘 무엇을 뒀는지 기억을 해내기 시작을 하죠. 네. 체스 잘 두는 사람들은 꼭 기억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생각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실수를 한 번도 안 한 거예요. 근데 왜 내가 쟤한테 이렇게 쫄아서 했을까? 그리고 왜 내가 이렇게 실력이 없는 애라고 생각을 못했던 것과 저렇게 허접한 애라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막 비하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결정을 해요. 오늘로서 난 체스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가 끝이 나죠. 네. 이제 승부라는 아주 짧지만 강렬한 네. 소설의 줄거리였습니다. 사실 전 처음 읽었을 때는 이해가 잘 안 갔어요. 네. 뭘 말하고 싶었던 걸까? 아, 이 소설이? 네. 그래서 되게 어렵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예. 아까 제가 철학 그 깊이의 강요를 철학 관련해가지고 한번 해석해봤잖아요. 네. 그거 하고 나니까 이것도 그렇게 해석이 또 연결고리를 찾으셨군요. 됐는데 그래서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셨는지가 또 되게 궁금했어요. 네. 어떤 의미가 그러니까, 예, 저 같은 경우는 네. 여기서 이제 대중들이 나오잖아요. 구경하는 네, 구경꾼들. 네. 젊은 이방인을 응원을 하는 네. 자신의 복수를 대신해줄. 근데 이 첫 번째 소설도 그렇고 두 번째 소설도 그렇고 대중들이 자신의 소견이나 이런 거 없이 비판 없이 뭔가를 따라하고 아니면은 그냥 몰려서 막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우매한 대중이라는 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주대 없이 그냥 막 아 이렇게 가니까 자기도 따라가고 그냥 대중심리 같은 예 대중심리. 그러니까 혹은 집단주의 그런 것들을 좀 비꼰 건 아닌가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보면서 또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러면 그 대중들이 젊은이가 이길 것 같다고 막 하니까 마음이 흔들린 장도 그 왜 시장에 다섯 명이 호랑이가 나타난다고 얘기하면 믿는다고 하는 그 무슨 속담이 있잖아요. 예. 그것처럼 이제 장도 근거는 없는데 다들 네. 그렇게 얘기하니까 흔들린 그런 그렇죠. 것처럼. 내가 실수는 안 했는데. 근데 흔들린 내가, 거야, 마음이. 내가 뭔가를 놓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것 때문에 장도 이제 흔들렸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네. 사실 우리 사는 사람 그 세상도 내가 아무리 주대를 갖고 있고 밀어붙인다고 해도 대중들의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의 어떤 말에 휘둘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인독토 이렇게 팟캐스트를 하면서 나쁜 네거티브 피드백을 받으면 당연히 신경이 쓰이죠. 장군님이 특히 많이 휘둘리시죠. 아니 나 받고 싶다니까. 근데 우리한테 맨날 뭐 피드백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하잖아. 고치라고. 난 받기 싫다고. 난 좋은 얘기만 듣고 싶다고. 아 나는 막 이래. 저는 네. 더 나아지고 나아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나아지자. 아 지금 소설 얘기하는 거 아니구나. 방향성이 네. 다른 얘기를 하면 거침없이 잘라낼 수 있죠. 네. 이번 거 어떻게 편집하나 보겠습니다. 편집 안 할 거야. 통으로. 아무튼 저 사실 그럼 진범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저는 이 소설이 되게 어려웠어가지고. 승부요? 응. 뭐에 대해 얘기하고 있었죠? 아니 정신 놓으셨어. 이 작가가 네. 아 제가 그럼 철학에 대해서 철학 아니, 관점에서 어떻게 생각했는지 먼저 얘기를. 아니 지금 토론 주제가 뭐예요? 제가 차 빼고 와가지고. 아 진짜요? 차 빼고 왔어요? 네, 차 주차 때문에. 장기의 차를 빼고. 네, 차포 말 때 다 빼고 왔습니다. 아, 전 이 소설이 좀 이해가 안 됐어가지고 제가 소설을 어떻게 이제 해석을 하셨는지. 아, 이 소설에 대한 해석. 예. 저는 꽤 명확했다고 생각했던 게 저는 그 아까 뭐야 깊이의 강요와 마찬가지로 메시지는 좀 명확했던 것 같아요. 대중에 의한 그러니까 결국 그 장이라는 고수도 그 사람이 소심한 것도 있겠지만 주변에서 이제 웅성웅성 거리는 거에 영향을 많이 받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이 뭐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 되고 세 사람이 되면은 그게 사실로서 영향을 끼친다. 네. 그 세 사람의 법칙이라는 거 혹시 아세요?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몰라요. 그러니까 어떤 실험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강남역 한복판에서 세 명만, 그러니까 한 명이 이제 그 허공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계속 쳐다보고 있어요. 그때는 아무도 반응하지 않거든요. 두 명이 그러고 있어도 반응 안 하는데 세 명이 함께 있으면은 사람들이 다 이제 모이면서 그 손가락 끝을 가리키는 데를 막 보면서 뭐가 있는지 웅성웅성하기 시작한다는 게 이제 심리학에서 세 사람의 법칙이거든요. 그 법칙 틀렸어요. 대학교 때 네. 진짜 웃긴 일이 있었는데 네. 지금 철없을 때죠. 저희 학교에 유명한 집합소가 있어요. 공대 계단이라는. 네. 거기에 서서 제가 장난으로 어 왔어 이러면은 네. 모든 사람들이 저쪽을 다 쳐다봤어요. 그거를 계속했어요 진짜로. 어... 네, 왜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때부터 어. 남다른 개그감을 진짜 신기한 사람이다. 저 되게 특이했어요. 지금 많이 대중적이 된 거죠. 네. 저 제가 결혼할 거라고 생각 못했어요. 참고로 네. 굉장히 단란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계십니다. 다행이다. 아무튼 고마워요. 영상 편집 이 기회를 그래 저희가 기회를 드릴게요. 영상 편집 편집할 거잖아. 안 할게요. 거기만 잘라서 드려요. 개인님한테 음악 나서 개인 소장하시게. 말고 아무튼 그래서 저는 이 소설이 주는 메시지는 그런 비슷하시네요. 맥락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차 빼고 오시는 동안 저도 비슷한 얘기를 했거든요. 네. 전 또 근대 철학 관련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네. 앞에 거랑 좀 다른 게 또 멋있는 척 하시려고 오 당했다. 멋있잖아. 구매랑이 돼서 멋있잖아. 아니 멋있는 척 하는 것 같아서요. 왜 좀 일리 있지 않아요? 똑똑한 척 한번 들어봅시다. 네. 판단해 드릴게요. 근데 이제 저는 장이 마지막에 그 장이 이겼잖아요. 네 이겼고 이겼죠. 체스를 다시 두지 않겠다라고 한 것도 좀 흥미로웠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만약에 현대에서 비판을 하는 이성 중심주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제 그 근대에서 이성이 지나치게 강조가 되면서 그 다양한 가치관을 무시를 하게 되면서 뭐 1차, 2차 세계전쟁도 발발하게 됐고 그런 것들이 단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사실은 이성과 합리주의가 발전하면서 과학도 발전했고 지금 문명도 지금 여기까지 온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고 긍정적인 측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체스를 잘 두는 장이 바로 이런 거를 의미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 합리적인 승리를 이성이 결국은 하는 거를 장이 마지막에 이제 승리를 하는 걸 표현을 하는 걸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생각을 해보고 제 멋있는 척 한다는 것 때문에 계속 신경 쓰여요. 말렸군요. 말렸어. 성공했어.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 뭐 포스트 모더니즘 이런 데서 계속 이성이 공격을 당하고 있잖아요. 이성이 절대적인 건 아니다. 감성이 중요하다. 뭐 이런 걸로 공격을 막 당하는데 그런 거를 계속 이렇게 감성이 중요하고 뭐 그런 거 좀 그런 거를 왜 얼버무려? 뭐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감성이 좀 더 이 현대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중요한 역할을 지금까지 또 못 하고 있었 그러니까 각광받지 무시됐었죠. 못하고 있었으니까, 네. 있었으니까 그런 측면을 싸움꾼, 구경꾼들을 보여주면서 좀 강조하지 않았나. 아, 그래서, 이성과 네, 감성의 감정적인 네. 거에 대립. 네, 대립으로 좀 보여주려고 했지만 결국엔 근데 합리적인 승리는 이성이 아직 좀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근데 이성이 마지막에 다시 싸움판에는 나오지 않을래라고 하는 재미있는 결론을 작가가 보여주려고 한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뭐 이게 진실은 아니겠지만. 아 그렇죠. 이거는 네, 제 해석하기 나름이죠 사실. 네, 우리 지난번에 했던 인공지능이랑도 많이 연관이 되네요. 네. 그렇죠. 이성이 지금 체스를 가지고 체스를 꺼낸 것부터가 네. 이성 얘기하고. 나 편 들어준 건지 자기가 뭐 신청하려고 한 건지. 아니 편 들어준 거야 지금. 아 진짜? 표정이. 왜냐면은 가장 인간적인 인간 생각났거든요. 네. 체스 때문일 수도 있지만. 네. 근데 거기서도 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이성적인 것만 집착하던 인공지능 개발에서 이제 감성적이고 어떻게 감성적인 거를 구현할 것인가로 넘어가고 있다라는 결론을 냈었잖아요. 예. 네. 그거랑 뭐 일맥상통하는 얘기인 것 같아요. 저 사실 과학을 되게 좋아하는데 한계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좀 어느 정도 모든 사람이 합의를 할 수가 있잖아요. 이것만큼은 진실이다라고 합의할 수 있다는 방법론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 가치가 있지만 사실 삶의 의미를 뭐 그 삶의 의미를 뭐 연구해 본다거나 생각해 보는 철학적인 의미에서는 사실 과학이라는 과학 그 중심주의로 가면은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처럼 너무 이성을 중시하면은 철학적인 분야에서 도움이 안 되잖아요. 사실 그런 것들을 그런 메시지를 좀 전달하고 싶은 이성적인 걸 중시하면 철학에서 도움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성이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는 아닐 수 있다는 거죠. 현대 철학에서 네. 얘기하는 게 그렇죠. 네. 근데 사실 왜 내가 얘기를 제가 발끈했냐면은 발끈했어요. 철학에서 이성을 빼놓고는 철학을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근대 철학에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철학의 발전 역사를 보면은 과학도 철학에서 분리돼서 나온 게 과학인 거니까 사실은 분리된 건 아니고 분리된 거예요. 분리된 건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지금 이 작가는 계속 현대철학 관점에서 근대철학을 비판하는 관점에서 이 책을 엮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다시. 현대철학 관점에서 근대철학을 비판하는 현대철학의 관점에서 네. 이 책을 엮었다. 근데 승부라는 챕터는 그 부분에서도 이성의 장점 결국에 과학이라는 뭐 그 과학이라는 건 사실 제가 만든 거지만 이성이라는 장점 즉 승리했다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결국 테스트 다시 주지 않겠다라는 면에서 보면 전면에 나서진 않겠다라는 거를 좀 의미를 하면서 이성이 좀 함을 갔다는 걸 표현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다는 거죠. 특이한 관점이신 것 같아요. 열심히 공부한 걸 끼워 맞추고 있다는. 근데 저는 왜냐면 진짜로 이 소설이 이해가 안 갔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저는 군중 심리를 표현하려고 이렇게 소설을 적진 않았을 거라는 작가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저도 향수도 읽어봤고 조모 씨 얘기도 읽어봤고 특히 향수도 저는 책도 읽어봤고 영화도 봤는데 이 작가가 정말 천재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그 묘사력이나 네 그렇죠. 네. 빠져들죠. 네 장난 아닌데 그냥 군중을 비판하기 위해서 이 소설을 이 깊이의 강요 바로 다음에 넣었을까 하는 생각은 조금 이 작가를 믿음에서 부족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전 그래서 좀 더 네. 그래서 좀 더 덧붙여봤어요. 예, 그렇죠. 이제 뭐 해석하기 나름이고 사실 틀렸을 수도 있죠. 틀리고 뭐 맞고 네. 물어보고 싶은 건 아니죠. 물어보고 싶다. 근데 큰일이다. 왜요? 발제가 저는 이거를 전제로 깔았어요. 그 대중심리? 그 네. 우매한 대중을 그렇죠. 까기 위해 쓴 거다. 그렇게 이제 발제를 준비를 했거든요. 그렇게 집단주의의 우매함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했는데 제가 너무 벗어났죠. 근데 장군님은 다른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셨으니까 그럼 우리 둘이 토론하시죠. 장군님 마이크 한번 뮤트를 하고 네. 네.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하자면 발제를 요 승부에서 이 구경꾼들이 이성적이지 않고 굉장히 감정적으로 판단하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 대중몰이의 패, 집단주의의 우매함 이런 것들이 느껴졌거든요. 저는 네. 이런 것들이 우리 사는 데에서도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런 것 좀 얘기를 한번 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서 장군님 먼저 한번 말씀 해보세요. 그냥 그 책에서 생각하는 거랑 관계없이 이 토론 주제에 대해서만 팟캐스트 하면 돈 번다더라 그래서 와 그래서. 인문학이 핫하더라 이래가지고 인문학이 핫하더라 와 제가 인문학을 공부하는 이유는 세상에 진리가 있다고 생각해서 뭔가를 관통하는 하나의 진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어, 그 인문학 얘기에서 생각난 건데 갑자기 주변 분이 저희가 이제 팟캐스트 한다고 하니까 인문학이 도대체 뭐야? 어... 그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인문학이 그냥 인간을 향하는 하나의 학문인데 결국은 사람이 연관이 안 된 게 어디 있겠냐. 예술을 하건 철학을 하건 공학을 하건 뭘 하건 다 사람이랑 연관이 있다. 근데 거기서의 어떤 보편적인 뭔가를 연구하는 학문인 것 같다. 그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근데 대답을 하고 나서 인문학이 맞나? 이게?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직업으로. 네. 인문학이 뭐냐고 물어보신 거예요 지금? 아니 그냥 뭐 해주세요 아, 그러면 아니 토론 주제로 돌아가 다시 집단주의 지금 나 공격하려고 아니 공격하는 게 아니라 공격하는 눈빛인데? 아니 옆에 있어서 째려보는 것처럼 보여서 그래요. 집단주의의 우매함에 대해서 얘기하라고요? 제가부터 얘기할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살려주겠어. 제가 평소에 되게 친구들이나 뭐 주변 사람들이랑 얘기할 때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우매한 대중이란 표현을 되게 즐겨 쓰는데 네. 뭐 내가 우매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라 저도 대중이 되면 우매하다라는 전제 하에 내 생각을 어떻게 알았지? 어? 아니요. 어. 말씀하세요. 웃고 있길래 그 생각을 하고 있구나 했어요. 아무튼 내가 뭐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거나 우월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집단이 되면 우매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네. 그래서 우매한 대중이란 표현을 되게 자주 쓰거든요. 사실 굉장히 많죠. 집단이 되면서 대중 속에 포함되면은 생각이 고정되고 그거를 잘 이용하는 게 이제 정치판이고. 네, 맞습니다. 네. 다시 또 우리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로 돌아가면은 네. 그걸 또 프레임 속에 엮어서 대중을 이제 자기네 편으로 끌어들이려는 게 또 프레임이고. 너무 그러니까 구체적인 예를 하나씩 들기가 솔직히 지금 어려워요. 너무 모든 케이스가 다 해당되는 것 같아서. 네. 네. 그러니까 정말 심플하게도 광고 같은 것도 요즘 뭐가 예를 들면 제가 또 요즘 최근에 생각한 게 뭐냐면은 요즘 핫한 아이돌들이잖아요. 네. AOA의 설현 걔가 요즘 또 엄청 핫하죠. 그분이. 걔가 센터로 왔던데? 네. 광고에서? 그러니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초아가 센터였는데 갑자기 설현이 왜 이렇게 핫해졌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나는 얘를 어디서 본... 물어뜯을 준비가 많이들 될 것 같아. 아니요, 아니요. 여기서? 설현이 못 났다는 게 아니라 갑자기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막 그 예능 프로나 어느 프로들에서 요즘 가장 핫한 설현 하는데 저는 누군지도 몰랐거든요, 설현이. 네, 얘를 저도요. 여기서 어디서 알았어요. 본 적도 없는데 얘가 왜 요즘 트렌드고 핫하다는 거지? 내가 시대에 뒤쳐졌나라고 생각했는데 그럴 수도 있죠. 근데 한번 다시 생각해보니까 너무 좋아? 그게 아니라 한번 다시 생각해보니까 이런 식이면은 정말 일반인도 예능 몇 번에서 얘가 핫하다 하면은 핫해지겠구나. 네. 아, 물어뜯을 수 있어. 넌 이제 뜯겼다. 라는 생각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 근데 제가 너가 잘못 집었어. 설현은 다르지. 설현은 내가 봐도 너무 우월한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서 나도 딱 처음 보고 몸매 너무 좋고 얼굴도 이뻐서 쟤는 뜰 수밖에 없겠다. 근데 그러면은 처음에 데뷔한 지 얼마나 됐죠, AOA? 난 모르지. 그러니까 그때부터 떴었어야지 맞는데 SK텔레콤인가 거기 광고 나오고 앞에 그거 뭐지? 그 앞에 뭐라 그러죠? 아, 거기 나오면서 그거를 사람들이 가져가기 시작하면서 유명해져서 나도 알게 됐거든. 그것 때문에 유명해져가지고 예능에 나온 걸로 나는 알고 있는데 뭐 정확하지 않지만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네. 식으로 띄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미디어에서 미디어에서 네. 근데 너가 얘를 잘못 아니 진범님이 얘를 잘못 든 이유는 설현과 일반인을 비교하는 건 얘가 잘못된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미디어에서 하면은 대중들이 너무 확 몰아간다는 그거를 그러니까. 비판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설현을 빼고 어떤 중소기업이 있어요. 여기서 뭘 만들어 그거 얘기하면 되겠다. 황우석 박사 옛날에 저 그거 생각했는데 네. 그거 얘기하면 되겠네요. 그것도 사실 뭐 이게 지금 뭐 황우석 박사 대단하다 뭐 인류의 미래다라고 얘기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깊은 뭐라 그래야 되죠? 근데 그것도 조금 다른 게 검사 절차 없이. 네, 그러니까 그것도 좀 말하기 그러니까 우매한 대중이라고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게 과학적인 근거를 모든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가 없는 거고 또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일부의 사람일지라도 황우석 박사는 그 분야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또 그만한 권위가 있는 사람이 똑같은 실험을 해보지 않는 이상 그 사람이 틀렸다 맞다를 확인해보기 또 굉장히 어려운 전문 분야였기 때문에 그만큼 틀렸다 맞다를 왜 그러냐면요 밝히기 어려웠던 부분이 있잖아요. 사이언스지에 또 게시가 됐었잖아요 그 논문이. 근데 그 사이언스지 맞나요? 네. 네. 거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한번 읽어보고 좋네 맞네라고 이렇게 게시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똑같은 실험을 막 해보고 올리진 않겠지. 근데 그렇게 그러니까 분명 지금 얘들이 난 좀 별로인 아니, 것 같아. 그 시대에 황석 박사가 얘기를 했을 때 언론에서 너무 부풀렸었어요. 그건 잘못. 그러니까 되겠죠. 대중들이 진짜 그 사람은 거의 뭐 구원자? 그러니까요. 예. 생물학계의 구원자로 계속 갔거든요. 거기서 잘못된 거 말씀하신 대로 그 실험이 성공한 그걸로 갈 수 있는 뭐라 그러죠? 미래의 시너지 효과가 너무 부풀려졌고 뭔가 대단한 엄청난 일이 당장이라도 벌어질 것 같은 언론 플레이가 잘못된 거지. 근데 그 실험 자체가 사이언스지에 실리고 이런 것들이 대중들이 뭔가 잘못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잘못된 것 그렇게 같아요. 그렇게 얘기한 적은 없고요. 그러니까 포인트를 자꾸 빗나가고 있어. 내가 얘기하는 거 나를 깔렸는데 혈안이 돼 있어가지고. 아니 근데 얘들이 좀. 아니 그게 이제 우매한 대중을 선동하는 하나의 방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서련처럼 뭐 그런 식으로 한 명을 띄울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뭐 중소기업을 살릴 수도 있는 거고. 서련은 뜰 수밖에 없어. 자꾸 서련에 집착하지 말라고. 저는 그 정치계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네. 안철수 현상을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저 역시 그랬었고. 네. 그러니까 기존의 정치판이 너무 구태의연하고 자기네들 밥그릇 싸움인 게 느껴지고 그래서 정치에 등 돌리는 사람이 많아지고 그런데 정치판은 더럽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뭐 미국이건 우리나라건 뭐 어느 나라건 뭐 유럽 빼고 그런데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부패했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사실에서 깨끗한 이미지의 한 사람이 나와서 내가 정치를 한번 해보겠다 내 생각을 한번 얘기할 테니 공감을 하는지 아니면 어떤 피드백을 주세요라고 하면서 안철수 씨가 책을 안철수의 냈어요. 생각. 저는 그때 안철수 씨가 기대가 너무 컸고 저 역시 그 책을 출간하는 날 가서 살라고 했는데 다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열광인가 사람들이? 그래서 그 다음 날 갔더니 그 다음 날 가서 산 다음에 그 다음 날 다 읽었거든요. 근데 지금 돌이켜 생각하면 제 자신에게 솔직하면 제가 그 책을 읽고 안철수 씨한테 정치 쪽에 기대를 걸어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진 않아야 돼요. 제 자신에게 솔직했다면 그 책으로. 근데 저는 책을 덮고 나서 뭔가 할 것 같아. 이랬어요. 저 역시. 근데 미디어에서도 그랬거든요. 근데 시간이 몇 년 지난 흐름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정치가로서의 안철수 씨의 영향력은 굉장히 미미하거든요. 미래도 저는 그렇게 보고 지금도 그렇게 봐요. 저는 뭐 당을 만들었던 것 같은데. 예. 아직 안 만들었죠. 나와서 만들었나요? 아직 안 만들었어요. 만들었을걸요? 탈당만 했어요 지금. 그래요? 오늘 만들었어요? 어제는 안 만들었었는데. 저 잘 모르겠어요. 오늘은 뉴스를 어제 본 것 같은데. 그래서 되게 안타까워요 그게.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진짜 새로운 정치 바람 이렇게 막 갔었거든요. 저 역시 책을 다 읽어봤는데 깔라면 깔 수가 있는데 그냥 덮고 나왔으면 좋겠어 이렇게 됐어요 저도. 그러니까 이성보다 감정이 앞선 거죠. 그때는 저도 그랬고 저희 아버지도 그랬어요 사실. 그 아버님 세대가 그런. 네, 저희 아버지는 좀 그러셔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를 좋아하죠. 저희 어머니는 아휴 왜 거길 나와서 그냥 교수긴 하지 다 더럽혀질 텐데. 저희 어머니는 지금의 대통령을 뽑으셨습니다. 그래서 네. 어머니랑 매일 싸웁니다. 오, 이 얘기 편집해야 돼. 할게요. 네. 네. 제 생각을 저는 사실 얼마 전에 대중 아까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그 누구죠? 아이유가 앨범 나오고 되게 이슈가 됐었잖아요. 아, 예. 네.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의 주인공 네. 제재에 대해서 네. 제재를 가했죠. 장난 아니었죠. 근데 사실 좀 저는 대중 심리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아이돌을 좋아하는 대중들이 어느 정도 죄책감을 내부에 가지고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했고 그거를 아이유를 투영해서 공격한 것도 없으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어요. 사실 그렇게까지 선정적이지도 않았고 아이유의 해명이 설득력이 넌 있었다고 생각했거든요. 아이유가 전 아이유가 공격받는 이유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아니 뭐 어쨌든 저는 그게 아니 근데 지금 그거에 대해서 토론하지는 마.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나 장난치려고 그런 건데. 아 진짜? 근데 다들 정말 진지하게 이거에 대해서 토론을 엄청나게 많이들 했어요. SNS에서. 다들 자기가 진실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아이유가 그러니까 근데 사람들 주장은 반박할 수가 없는 게 뭐냐면 아이유가 그렇게 생각을 했다가 아니고 아이유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했든 안 했든 공인이기 때문에 그런 행동과 말을 한 건 잘못됐기 때문에 사과해야 된다 뭐 이런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사실 뭐 다 잘못했죠. 피해 나갈 구멍이 없죠. 네. 그래서 좀 비겁하다는 생각도 좀 했고 그래서 결국 사과는 했죠. 사과는 했고 그래서 전 좀 흙탕물 싸움인 것 같이 느껴지기도 했고 전 전혀 관심 없었어요. 그거 갖고 계속 언론에서 하는 게 진짜 그거 갖고 뭐 왜 그러지? 모르겠어요. 제 페이스북 친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제가 알려드릴게요. 모르겠는데. 장기하랑 사귀어서 그래요. 아, 네. 그것도 있었어요. 커버를 쳐줄 팬층이 없어진 거예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요. 아, 그걸 놓치고 있었네요. 아니요. 저는 진짜로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 진짜로. 왜냐면 장기아랑 사귀면서 그때 그 나이 때 있잖아요. 보호해준 아저씨 때 팬층이 그때 마음이 좀 속상했던 거예요. 아 그래서 그 SNS를 통해서 서로 그런 거를 아니, 거기서 표출을 안 했는데 뭐 근데 뭐 이게 진실 어느 그러니까 누구도 진실은 알 수가 없는데 이런 것들이 다 대중심리에 포함이 되는 거고 저는 뭐 우매한 대중이란 단어를 안 좋아하는 게 저도 우매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잠깐만 그렇게 얘기하면 나도 아니, 우매하다고 생각한다니까. 아 그러니까 근데 왜냐면 제가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부분은 다 우매한 대중에 포함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우연찮게 아이유 사건에 관심이 생겼지만 전 대부분 대중매체에서 다루는 사건에 좀 관심이 없는 편이거든요. 근데 제가 목소리를 하나 안 내는 물론 내 목소리가 의미가 없겠지만 제 목소리를 안 내는 모든 사건들에 저는 어쨌든 우연 대중에 속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저는 제 목소리를 오히려 더 많이 낼수록 우매한 대중에 속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어쨌든 제 의견이 맞든 안 맞든 제 목소리를 내는 거에 저는 의미는 있다고 생각해요. 우매한 대중이라고 생각하는 거를 판단하는 기준은 또 뭐냐는 거죠, 제 말은. 제가 그건 누구도 판단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그렇죠. 때문에 각자의 판단이 있을 수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줏대 없이 몰려다니는 근데 제가 맞아요. 청년 시절에 그 줏대를 갖고 비판을 했어요. 어이 이렇게 하는 거. 그건 철없는 시절. 철없는 시절이었고 그 회사를 다니면서 어떤 일이 생겨서 제가 대중적인 걸 굉장히 혐오하는데 혐오했었는데. 그린데이 좋아하시면. 제가 좋아하고 나서 떴어요. 오. 그러면은 괜찮아. 대박. 아 너무 재수없나? 대박. 아 그게 아니라 다시 돌아가서 뭐 얘기하다 말았지? 대중적인 걸 해명하시는데. 아 예. 근데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트렌드에 민감하거나 아니면 어떤 의견이 권위자가 얘기를 했을 때 그거를 그냥 팔로잉하는 사람들이 분명 주위에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너무 싫었어요 저는. 왜 쟤는 너 진짜 걔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줄 알아? 나는 생각이 이런데? 너 걔가 어떤 근거 그런 얘기를 했는 줄 알아? 걔가 과거에 어떤 했던 줄 알아? 그 평론가가 예전에 뭐라고 했는 줄 알아? 그런 거를 따지니까 제가 되게 비판적인 사람이 되더라고요. 주위에서. 예. 잘 못 믿고 이것저것. 어, 그렇죠. 예. 뭐 하는 그 심각하게 살아. Why so serious? 조커. 그래서 그게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면서 없어졌어요. 그 색깔이. 그리고 이제 예. 왜 이 얘기가 했는지 모르겠네요. 우매한 대중의 정의하는 법에 예. 대해서 얘기하는 우매한 대중의 자신의 생각 없이 이제 예. 주대 없이 몰려다니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우. 자, 마지막 세 번째 소설 장인 밑설의 유언 줄거리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밑사례라는 주인공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이 자기 얘기를 잘 들으래요. 내가 앞으로 하는 얘기 잘 들으세요. 이러면서 이제 나는 지금 몸이 너무 불편하고 점점 굳어지고 있고 뭐 의사 얘기로는 위장마비라고 하는데 그 비밀을 알려줄게 이러면서 얘기를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 사람이 원래는 그 금을 세공하는 세공사. 네, 세공사였는데 자신이 살아오면서 여러 사람들하고도 관계를 맺고 뭐 철학자들하고 뭐 그다음에 똑똑한 사람들이랑 커뮤니티가 네. 있다. 그러니까 내 말은 지금 앞으로 하는 말은 잘 들어야 돼. 난 이런 사람이었던 거야. 신뢰를 해도 돼. 권위를 실으려고. 예, 그렇죠. 근거를 이제 마련하는 거죠. 거기 루스터도 나옵니다. 맞아요. 놀랐어요. 장작. 네. 그리고 네. 아, 네. 줄거리를 하시죠. 하긴 이게 소설이잖아. 내가 왜 놀래지? 왜냐면은 루소가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 소설의 처음 시작이 루소의 회고록이었나요? 네. 거기서 미사르 얘기가 나오죠. 네. 맞아요. 네. 심지어 장자크 미사르입니다. 네. 이름도 장자크 루소. 장자크 미사르. 장자크 루소. 네. 똑같네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자신이 왜 이렇게 몸이 굳어지는지에 대해서 길게 설명을 해요. 네. 근데 그 소설이 너무 길어서 요약만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더 이상 일을 안 하고 집에서 좀 편히 쉬려고 자기 정원을 가꾸다 보니까 그 정원을 가꾸는데 땅이 좀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딱딱하고. 그래서 흙을 파보고 하니까 이게 조개 껍질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다른 데도 그런가? 그래서 집 주위에 다른 부분도 파봤더니 무수히 많은 조개 껍데기를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호기심을 갖고 깊게 판답니다. 깊이의 강요를 느꼈는지 책도 찾아보고 별의별 짓을 다 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야, 큰일 났다 이제. 후세 사람들 내 말 잘 들어요. 이거 지구가 석회화가 되고 있어요. 조개화가 되고 있다고요. 네, 조개화가 되고 있어요. 저 달 보세요. 저게 조개 껍데기지. 그런 설을 풀어 헤쳐요. 결론을 내리죠 자기가. 그리고 결론을 예, 네, 지구는 앞으로 조개화가 될 것이다. 그리고 죽습니다. 내 몸도 조개화가 돼서. 예, 죽었을 때 그 하인이 대신 글을 써줬는데 이 사람이 몸을 못 움직이니까 굳어지면서 하인이 맨 마지막에 글을 썼는 게 나의 주인인 이분 미사르는 뭐 돌아가셨는데 몸이 마치 그 석회처럼 으스러지고 부스러졌다. 네. 이렇게 이제 끝을 맺어요. 근데 이 소설을 진행할 때 이 사람이 너무 그 미사르라는 주인공이 진짜 치밀하게 알아보더라고요. 네. 여기저기 책도 찾아보고 막 완전 집착을 하는 거예요. 왜 지구가 조개화가 될까? 그럼 다른 행성은 조개화가 안 됐을까? 막 이러면서. 그것도 꽤 과학적인 근거를 막 들으려고 노력하면서 또 찾아봐요. 네. 그래요? 설득력이 있는지를 차치하고 과학적 방법론을 이용하면서 찾아본다는 거죠. 역사적인 예, 그 집안 얘기를 할 때 그 성경 구절도 예를 들면서 그때 당시에 그 노아의 방주인가? 네. 그때 뭐 몇 백일 동안 네, 물에 잠겨 있었는데 그때 이후로 뭐 조개화가 시작이 됐고 뭐 이런 식으로 풀어 헤치더라고요. 근데 몇 백일만 해서는 뭐 조개가 전 지구가 조개로 덮일 수 있을 만큼 뭐 충분한 시간이 안 됐을 거다라고도 하고. 아, 그렇구나. 반론에.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뭐 근거와 뭐 네, 방법론을 다 동원해서. 그렇죠. 자기의 주장은 간단히 이거죠. 그러니까 전제는 지구가 조개화가 되고 있고 다른 행성 역시 조개화가 돼서 사람이 못 살고 그러니까 후세 사람들 이걸 내가 알고 죽는다. 나도 조개화가 됐다. 그러니까 그 진실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는 저주를 받아서 그걸 놓쳤네요. 예, 제가. 예. 저주를 받아서 자기 몸도 조개화가 돼서 굳어서 죽는 거다. 예. 라고 믿고 있죠. 근데 여기서 과학적인 방법으로 검증을 했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얘가 실험을 막 해봐요. 그러니까 막 그 실험이 어떤 실험이냐면은 제가 이 소설이 처음에 잘 이해가 안 돼서 다시 읽어봤는데 어떤 근거로 얘기를 하냐면 처음에 꽂혔을 때 조개를 갈았을 때랑 그냥 일반 돌을 갈았을 때 네, 물에 타봤더니 네, 똑같은 회색의 뭐 점성이 있는 게 나왔다. 네. 그럼 돌은 조개 아니냐? 네. 라는 데서 출발을 해요. 네. 그다음부터 이제 돌조개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얘가 여기서도 조개가 났고 저기서 조개가 났다고 하는 거 보면은 그냥 돌을 얘기하고 있어요. 아 근데 이제 그 저기 뭐지 냄비인가 뭐 넣고선 끓였는데 네, 뭐 가루가 나왔다. 석회처럼 뭐 그게 과학적인 근거라고 들고 있는 거예요 얘는. 그러니까 과학을 모르는 사람이 과학을 이용했을 때 얼마나 무서운 결론을 내릴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것도 될 수 네, 있고요. 저는 한 사람이 하나의 가정을 머리에 딱 프레임을 하고 맞아요. 다 끼워 맞추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네. 되게 무서운 일을 예,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발제 내용이 그거거든요. 이제 돌조개라고 하는 거를 저는 이해를 하는 게 한 사람이 살아오면서 갖고 있는 편견이나 프레임을 해석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너무 거기에 집착을 하는 거죠. 자기가 봐온 대로 경험한 대로가 진리고 다른 사람 말을 믿지도 않아. 근데 사실 돌을 간 다음에 물방울 떨어뜨리고 당연한 거 같아. 점성 생기고 그 당연한 거잖아. 네. 그게 너무 웃기더라고요. 그렇죠. 너무 진지하게 얘기를 하니까. 정말 진지하잖아요. 예. 그래서 다른 분들도 그 돌조개라고 하는 거를 그렇게 해석을 하셨나요? 네, 비슷하게 해석한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게 이 돌조개 이 세 번째 소설이랑 저는 아까 우리가 처음에도 얘기했듯이 첫 번째 소설인 그 기피의 강요랑 네, 두 번째 소설인 승부는 저는 이제 공통되는 게 우매한 대중을 좀 비판한 것 같았어요. 혹은 네, 뭐 어떠한 권위자가 있거나 아마추어와 프로의 대립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세 번째 소설은 조금 그런 건 안 보였거든요. 네. 근데 그게 어떻게 이어질지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절대 진리라는 거를 추구하는 걸 비판하는 소설들이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연결이 전 되게 쉽게 됐던 게 이 아저씨가 추구하는 게 절대 진리를 믿고 있는 거잖아요. 이 아저씨가 어쨌든 조개화, 석회화가 이 사람 믿고 있어요. 진리라고. 네. 지구가 조개화가 되고 있다. 그걸 아는 사람은 조개화가 된다. 그게 진리죠. 그 사람한테. 네. 그 사람이 죽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되게 가엽게 죽잖아요. 또. 그러니까 저는 이게 사람이 네, 죽는 게 너무 가여웠던 게 뭐 이게 실제로 존재하는 병인지도 모르겠어요. 저 찾아봤어요. 위장마비라는 병. 있어요? 위장이 마비되는 증상은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되게 특이한 게 마지막에 하인이 적어놓은 글에 의하면 앉은 상태에서 눕히지도 못해서 관도 정사각형으로 짜서 거기 넣는다고 하잖아요. 네. 정말 마음의 병이 심각해서 신체까지도 영향을 줄 정도로 이 사람은 그 근심이 컸던 거예요. 네. 너무 진짜? 가엽잖아요. 그렇죠. 몇 년 동안이나 그거에 대해 고뇌를 했대잖아요. 이 지구의 운명에 대해서. 네. 그걸 통해서 좀 근대 철학이 그 이성이라는 이제 절대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그런 거를 그쪽으로밖에 해석이 안 될 수가 있겠네요. 네. 경고하는 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저는 오히려 요 소설 같은 경우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10년 전에 쓰여진 거잖아요. 다른 소설에 비해서. 네. 그러니까 요 소설은 자기 내면의 믿음을 너무 강하게 믿었을 때 일어나는 폐해를 얘기한 거고 앞에 두 소설은 오히려 자기 내면의 믿음이 너무 없어서 주변의 인풋에 휘둘리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미사르는 고집쟁이 그리고 앞에 두 소설의 주인공들은 소심한 사람을 대변해서 주대 없는 사람들 네, 그 극과 극을 보여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네. 재밌네요. 네. 그래서 그 아예 양극단을 보여주면서 너의 중간에 너의 주대도 지키면서 주변의 인풋도 받아들이는 중도의 길을 걸어라. 파트리크 지스킨트는 참고로 네. 장인 미사리 같은 사람인데 혼자만의 세계에 빠져서 10년 후에 이제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이렇게 했을 수도 있죠. 글을 쓰면서 네, 재밌네요. 네. 네.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 이제 세 개의 소설을 다뤄봤고 마지막 에세이가 있는데 사실 저는 에세이에 대해서 읽다 말았거든요. 근데 또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고 장군님께서 먼저 언지를 해주셔서 마지막 에세이에 대해서 한번 잠시 다뤄주실 수 있으세요, 장군님께서? 아, 저는 사실 이 에세이에 대해서 알고 있었었고 알고 있었는데 이 책 읽기 전부터 그래요? 네, 문학적 문학의 건방증 그러니까 다른 데서 보셨나 보네요. 네, 그러니까 전문을 읽은 건 아니고 아 누가 블로그가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랬는데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왜냐면 네, 좀 자기 얘기 갖고 싫었는데 왜냐면 그 책을 읽고 진짜 다 까먹잖아요. 너무 내 얘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좀 삶에 아 그거 나도 공감한다. 건망증 문학뿐만 아닌데 특히 아니 왜냐면 저는 그런 고민이 되게 심했어요. 어렸을 때도 책을 좋아했는데 항상 이 책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 거 어떤 걸 어떻게 남겨놓지 이거에 대해서 고민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나랑 똑같은 거를 글로 남겨놓은 대단한 소설가가 있네? 이거가 되게 이제 흥미로웠어가지고 네. 관심이 있던 거였는데 이 책에 있던 이 글이라는 전문을 보고 이제 되게 놀라워가지고 예. 근데 그때는 그냥 되게 좋은 글이구나 하고 넘어갔었는데 이번에 철학적으로 멋있는 척 하면서 정리하다 보니까 네. 지금까지 근대 철학을 비판하고 현대 철학의 맥락에서 한번 해석해 봤잖아요. 제가 나름대로 예. 그런 장인 미사르가 된 거죠. 현대 철학과 근대 철학을 이게 꽂혔어. 그런 맥락에서 절대 진리가 없는 상태의 현대 철학에 도달은 이제 현대인들 관점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삶의 진리는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작가가 나름대로 내린 에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맨 마지막 이 에세이가 문학 네. 문학의 건망증. 네. 작가는 나름대로 그게 문학이지 않을까라고 답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 네. 그게 이제 질문을 하죠. 조그만 시간이 흘러도 기억의 그림자조차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안다면 도대체 왜 글을 읽는단 말인가. 이거는 문학을 까먹는 것에 대한 얘기인데 모든 것이 무로 와해되어 버린다면 대관절 무엇 때문에 무슨 일인가를 한단 말인가. 어쨌든 언젠가는 죽는다면 무엇 때문에 사는 것인가. 작가는 이게 바로 저는 약간 삶의 진리에 대해서 작가가 질문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저는 지금 이렇게 읽어주시니까 와닿네요. 이거 읽을 때는 별로 와닿지 않았는데 이거 역시 저는 허무주의 같아요. 네, 허무함에 시달리는 우리. 그다음에 스스로 답을 해줘요. 막 혼자 괴로워하다가 나중에 얘기를 해요. 인생에서처럼 책을 읽을 때도 인생 항로의 변경이나 돌연한 변화가 그리 멀리 있는 것은 아닐지도 모른다. 그보다 독서는 서서히 스며드는 활동일 수도 있다. 의식 깊이 빨려들긴 하지만 눈에 띄지 않게 서서히 용해된다. 라고 얘기를 해요. 뭐 급격하게 다 까먹으니까 급격하게 뭐 변화되는 건 아니더라도 조금씩 조금씩 변화하면 된다라는 네. 얘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제일 많이 나오는 문장이 너는 내 삶을 변화시켜야 된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현대 철학 여기서 너라는 게 뭐죠? 자기 자신을 얘기를 아, 하는 건데 이 사실 이 시를 인용한 거예요. 예. 예. 그 구절은 시에서 나온 거고 아까 사실 이제 허무주의 얘기할 때 니체 얘기 잠깐 나왔었는데 시는 죽었다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니체 철학에서도 이제 세상이 영원히 반복된다는 연거 회귀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사실 허무주의가 아니고 처음도 끝도 없기 때문에 이 순간순간이 중요하다. 네. 순간순간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생의 무의미함을 긍정하는 것이 이제 오히려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니체가 네, 니체가 네. 얘기를 하는 게 사실 이 사람이 지금 다 까먹는 게 되게 무의미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그 순간순간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주인공의 결심이 비슷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되게 멋있는 해석입니다. 인정. 나중에 인정. 니체 특집 한번 해주세요. 못해요. 주인공 진짜 어렵던데. 그러니까 바로 포기. 아 지금 말장난 하려고 그러는데 큰일 날 뻔했어. 바로 했으면. 포기. 아 진짜 어렵더라고요. 예. 네. 사실 제가 말 해놓고도 무슨 말인지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뭐 한 10년 나중에 후에. 나중에 뭐 사과하고. 죄송. 네. 바로 사과. 예. 아무튼 아, 사과한 거예요 이제. 아무튼 그렇게 좀 생각해봤어요. 네. 아 예 재밌네요. 네. 예 여기까지 저희가 이제. 세 개의 소설과 한 개의 에세이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 뭐 네. 책에 대한 간단한 느낌이나 이런 걸로 마무리를 해볼까요? 네. 먼저 진범님께서 아 저부터요? 네. 저는 뭐 책에 대한 뭐 얘기는 다 많이 한 것 같고 한 가지 좀 같이 생각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책에 보면은 그 각 소설 앞에 사파가 하나씩 그려져 있어요. 네. 네. 기피의 강요에는 약간 캔버스 같은 거에 스탑 사인 같은 게 그려져 있고 네, 표지판 네, 승부에는 그 스탑 사인을 양쪽으로 이제 체스판이 있고 마지막에 밑살의 유언에서 그 스탑 사인이 부러져 있거든요. 네. 저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무슨 의미로 그려놓은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 사파는 뭐 물론 다른 사람이 넣은 거긴 한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다 같이 생각을 해서 저에게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이 사파를 그리신 네. 분께서 들으신다면 카페 이용하라고 깨알 같은 까 깨알 같은 뭐 카페 홍보도 되고 아무튼 정말 이건 궁금해서 네 네 장군님께서 저는 이런 훌륭한 소설을 쓰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진짜요? 네 소설가가 꿈이시군요. 장래 희망입니다. 천재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소설가가 돼서 자본가가 되고 그 돈으로 돌을 닦으며 맞죠? 꿈이죠. 다 알 거야. 멋지다. 네. 저는 제가 뭐 좋아하는 작가라서 역시나 훌륭하구나. 네. 짧고 굵고 뭐 저는 뭐라 그러지? 너무 사랑해요. 이 사랑의 작품을. 네. 그리고 이분 작품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존 모씨 이야기를 강추합니다. 좀 멋이 이야기. 근데 진짜 글 잘 쓰는 것 같아요. 네, 빠져들어요. 묘사가. 예.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몰입을 해서 이 사람 글을 끝났는데, 제가 허무해지는 거죠. 아. 벌써 끝났네. 이게 뭔 의미지? 예. 그런 특이하고 독창적인 소설을 지어내는 빠뜨리크 지스킨트. 형님께 형님이 아니라 할아버지겠 아예 아저씨겠구나. 아저씨 더 작품 활동을 다양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안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2006년인가 에세이를 썼더라고요. 아, 또 썼어요? 예, 제가 읽어보진 못했어요, 근데. 읽어봐야겠다. 예, 에세이를 썼더라고요. 건강하세요, 아저씨. 네. 그럼 네. 건강을 기원하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꿈을